멈출 수 없는 건 변하지 않는 너. Yeah. 시간이 지나도 놓칠 수 없는 건 We'll never let you down. 또 지나치고 많은 순간 속에 자라난 의심의 끝에서 거만해진 나를 달래면서 같은 시간 틈 사이의 고백 한없이 마음을 쏟았던 그곳은 언제나 함께하길 Stay with me You are the one I need So you just take my hand I hope you smile